Avon Park. Is correct. Please. By the name of AOMG. Worldwide album. Set to release. I'd like to interrupt your regular scheduled programming and give you some rap shit. Alright, yeah. 현재 시간은 11시 11분 진본보다 깊은 물 같은 이내 위에 떠 우리는 기둥 Started from the bottom 나 위 아치 일은 이제 다 각자 외제 차렷하 이건 이 같은 기분 무대 위 매일 the mic I kill 칭찬은 넘어가 계속 나의 탓하길 어설프게 날 복제해 they try and bite my skills 난 follow out to every move I makes the highlight reel 넌 기본부터 다시 가나 따라 마바사 벌려놨으면 끝까지 하자 착한 탑을 하 로데오 안 두덜 내가 하는 커피 Shop. 이 노래 듣고 가면 내가 할인해주마 나 앞서가 유행은 안 따라가 나를 따라잡느라 미친 듯이 달려와 누가 날 좀 말려다 나는 이 냉장고 안 I'm so cool 언제나 구나 못해 타타타타 I done told Jay this game is too easy 마치 치트키를 소유하고 있는 느낌이지 뭐 I'm just waiting for the motherfucking time to use it 지금 이걸 듣고 의심하면 당장 소모가 터져 너는 내가 직접 찾아 살을 갈라 피를 부어 부어 자리다만 나에게 탱글 건배하고 뼈나무 시침마저 우리 식구끼리 싹 다 먹어쳐 yeah. We on top of the food chain It's the motherfucker The name은 치트 the new king 신세대의 왕은 말하나야 내 in the moment Follow me now I'm the only motherfucker with the blueprint 내 머릿속에 그려진 내 미래 뻔히 보여 마치 신이 직접 내 성공을 위해 그린 도면 그대로 바로 서기하고 외친 내 운명 왕으로 숨을 쉬고 숨이 끊길 때 전설로 죽어 다 때려 부시고 침대 위에 눕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면 내 공연장 줄 서 네 앞에 곁 얼굴이 팬들 손에 막 뭉개지네 주연 애들 미쳐서 전부 옷을 프레이치네 백수처럼 막장 내리 없으니 말야 저 버릇신들 앞에서 손가락질과 비아냥 진열된 두 눈 지나 빨간색 난 잠이 안 하니까 네 몸을 묶여놓기 전에 이 밤은 안 가 그러니 우리 모두 대놓고 나쁘자고 이 새끼야 신은 많은 내 공연장 까발려 내 인생관 요 질투쟁이들 뿐 우리를 이해 못하는 C급 D급 애기들 뿐 우주 비행 이미 다른 곳에 와있어 지구에서 답을 찾으려니 답답하지 넌 JOMG 네 꿈에 우리 염두해둬 추억이 오고 있어 꺾지 않아 정주 행주 I'm ready to go now come on now crank this motherfucker up 조간의 외제차 조간의 Rolex 그냥 한번 사봤어 다들 사니까 원래 관심 없던 건데 호기심에 질러봤어 그래 근데 요즘 형은 새로운 취미로 그냥 돈세 All day everyday 매일이 payday 과장 없어 진짜 매일 내 직원이 정산해 맨 한 주에 천 이상 찍고 이제 매달 억대 가서 듣고 거짓상 짓는 다음에 내랑 fucking 하듯이 덤빌 거면 부셔처럼 부셔 줄게 십선비들은 그냥 좀 굶어 다들 힙합을 정의 내리고 싶어서 난리지 이건 그냥 음악이지 fuck 얄팍하니 난리지 내가 문제가 아니지 난 답이지 너희와는 너무 다른 class 우린 다른 반했지 난 내 인생을 필 때 너인 줄 담배나 펴 뭐든 하면 된다는 너의 꿈 앞에 난 벽 yeah yeah I ain't no basic but I be sicker than your average Flow 매우 무거워 thicker than a fat bitch Mic 쥘 땐 접근하지 마 Move it back bitch 나와 잘못 부딪히다간 it's brain damage 내 랩은 자극적이라 속 뒤집어 줄게 넌 애소화 못하니까 내가 씹어줄게 내 식용 같은 래퍼들은 자꾸 간보네 난 이 랩 게임 갖고 노네 I dog it 하 속에 본 박두 내 광기 교포 언니들 say I'm not an earthling 넌 구름까지가 한계 난 우주부터 첫 단계 민치기도 마치 악마를 보았지 Fuck Avengers this is Suicide Squad shit 기존의 음악보단 위 But no punching in me On the cypher's like a knife to a gunfight 내 배짱 있는 punchline 대로 왕보다 더 God type Yo 너희들은 다 fade out 도망칠 때야 fuck the system hallelujah 이건 성지순례야 난 맨 앞에 서 있으니 따라와 방송에서도 직접 걸어나왔어 내 이름부터 way out mad clown처럼 착해 빠진 줄 알았어 와니야야 난 진짜 나쁜 놈 gotta go why fully lock and load 탕탕탕 스스로 총대를 메고 난 앞으로 out fuck it 네 가사가 훨씬 악마의 편집같이 태도나 문화를 적지 왜 넌 don't 벌려 go hip-hop을 팔 살면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 입을 닫았잖아 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와 친한 척하면 늦게 없네 다 JJK 형에게 식은땀을 내며 명해 왜? 그동안 모른 척하던 그 새끼들 더 이상 외면 못할 우리 진짜 사이퍼들 Do me a fucking rip it, baby. Shut up. listen, and learn.